정찬에 걸린 해는 익숙해 빨래 건조돼 늘어져 있는 수많은 옷 중에 구찌 하나와 탐브 하나 골라 입고 집 밖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넣지 범퍼는 기차랑 고침 액정이 나간 내 폰은 지겹게 우러대고 시간은 틱톡택톡 날것만 좀 재촉했죠 정신없지 매일 밤 시작하는 애들 질투에 속물같이 하루 종일 생각 없이 그러다 어쩌다 발견한 인물 핀핀 핀, 순간 핑핑 돌아 금방 우울할 예정이야 자꾸 질질 끌려다니는 건 위험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멋진 구두가 나는 좋아 그게 얼마든 안 아까워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와 근데 몸이 식숙해 Girl I probably miss you baby Girl I probably miss you baby 어떤 내 지질한 감성 가득이야 한참 동안 이럴 거야 꼭 잠긴 척하는 기억에 자물쇠 도달려 있지만 열쇠 주위는 나 같아 새파랗게 물든 하늘 몇 조각 안 되는 구름 탄탄해 보여서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내 머리 핀 핀 순간 핑 핑 돌아 금방 우울할 예정이야 자꾸 질질 끌려다니는 건 위험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멋진 구두가 나는 좋아 그게 얼마든 안 아까워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와 근데 몸이 식숙해 Girl I probably miss you baby Girl I probably miss you baby 어떤 내 지질한 감성 가득이야 한참 동안 이럴 거야 Yeah, let me take more I'm dog a lot so 도망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네 현실에 점점 익숙해져 감히 후회할 만한 만남이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사위에서만큼은 용감해지는 버릇 보고 저 먹고 저 그놈의 고독한 척 Go rewind, rewind, rewind 멋진 우두가 나는 좋아 그게 얼마든 안 아까워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와 근데 몸이 식숙해 Girl I probably miss you baby